전국 지진 및 화산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청년맹중앙위원회 주최로 2일 량강도 삼지연군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발표회에는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, 김일성종합대학 등 여러 단위의 과학자, 기술자, 교원,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. 발표회에서는 지진 발생과 백두산 화산 분출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 견해를 세우고 관측 설비들의 현대화를 다그치어 지진 및 화산 관측과 예측의 정보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십 건의 가치 있는 논문들이 제출되었습니다.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.